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생일 축하해. 이 말밖엔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네가 태어나게 내게 마냥 축복인 거지. Oh, 이 밤에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전부인 선물이지만 줄게 이것뿐이야. 어지러운 이 세상에 내가 숨 쉰 이유 이제. Birthday, 생일 축하해. 이 말밖엔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네가 태어나게 내게 마냥 축복인 거지. 바래. Happy birthday.